책을 읽는다는 건 약 처방처럼 당장 효과가 나는 행복을 보장해주지는 않죠. 하지만 한 권 한 권 읽어가는 동안에 내가 무엇을 알고 또 무엇을 모르는지 스스로 깨닫게 하는 데 도움이 된다는 건 틀림없습니다. 차근차근 알아가는 행복, 이 시간 저희도 여러분과 함께 행복할게요. 북스다를 부수다, 북캣 야오! 시작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SBI 서울출판예비학교 마케팅반 팟캐스트 동아리에서 보내드리는 북캣, 북스다를 부수다입니다. 네, 저희는 이렇게 출판예비학교라는 곳을 다니고 있는 학생들인데요. 마케팅반인데요. 거기서 이제 8명이 모여서 팟캐스트 동아리를 만들어 보았습니다. 저희는 어떤 책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팟캐스트를 하고 싶긴 했는데, 저희가 전문 저자도 아니고, 전문 방송인도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어떤 자기 분수를 알아서, 예, 그래서 취미를 독서란에 적어내는 정도의 그런 아마추어로서 일반 독자들에게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다가가 함께 얘기하는 그런 팟캐스트를 한번 편안하게 준비해보자 해서 이 팟캐스트를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네, 이게 파일럿 방송이고 모든 편집부터 녹음까지 저희가 모두 처음 하는 거기 때문에 과연 나갈 수 있을지는 모르겠는데요. 만약 청취자님께서 지금 듣고 계시다면 좀 다행인 것 같네요. 네, 한번 이제 이 팝정적 근처 스튜디오에서 저희가 녹음을 시작할 텐데요. 준비한 코너는 세 가지입니다. 교양있게 싸우자, 북배틀, 동네서점 떠두리, 그리고 이제 여긴 어디? 나는 누구? SBI 인터뷰입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준비한 코너 시작하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교양 있게 싸우자 북캣의 핵심 코너 북배틀 진행자 길면 자릅니다. 노잼이면 더 자릅니다. 도도정입니다. 첫 시간인 만큼 청취자 여러분께 뼈가 되고 살이 되는 책을 소재로 배틀을 펼쳐볼까 합니다. 바로 썸남 썸녀 그들에게 어필하고 싶을 때 내 손 안에 있어야 할 책인데요. 느낌 좀 오시나요? 자, 그럼 양팀 소개부터 시작할게요. 라스팀 먼저 소개해 주시죠. 네, 안녕하세요. 논리의 이름으로 널 용서하지 않겠다. 세일러 유입니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까만 턱시도 가면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와. 네, 정말 귀여운 분들이 나오셨네요. 그러면 네. 이번에는 야동팀 분들 만나볼까요? 네, 여기에서 제일 영한 영구입니다. 와. 네, 여기에서 제일 주작이 심한 주작가입니다. 네, 소개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 이번에 팀별로 어떤 책 선정하셨는지 한번 간단한 이유와 함께 소개해 주시죠. 라스팀 먼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제 여행지에서 모든 일이 잘 풀리면 그것은 여행이 아니다. 여행하는 작가 무라카미 하루키가 쓴 여행 에세이 라오스에 대체 뭐가 있는데요? 이게 과연 뭐가 있을까요? 네, 저희는 이 책을 갖고 왔는데요. 우선 소개를 하자면 이 책은 라오스만 있는 게 아닙니다. 뭔가 작가가 이제 돈이 많지 않습니까? 인세 번 돈으로 전 세계 여기저기를 여행하면서 나 여기도 가봤다 자랑하는 그런 책입니다. 네, 이어서 할까요? 네, 저희 야동팀이 바로 강추하는 책은 바로 야생세계에 관한 가장 매혹적인 이야기꾼인 시트니 쓴 최초의 작품이자 최고의 작품인 아름답고 슬픈 야생동물 이야기입니다. 지금 좀 어필을 하자면 출간된 지 100년이 넘은 지금까지 한 번도 절판이 된 적이 없는 작품인데요. 100년? 네네. 저희 2016년 최신간입니다. 그러면 신간과 구간과의 대결이라고도 볼 수 있겠네요. 그렇네요. 네. 그러네요. 저희는 아주 트렌디한 사람들인 거죠. 아주. 네. 베스트셀러보단 스테디셀러 아닐까요? 아, 뭐 그거 보는 관점에 따라. 네. 아직 검증되지 않은 작품이라 이런 뜻이군요. 네, 잘 알겠습니다. 무라카미 하루키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름만으로 검증이 됐죠. 아, 과연 그럴까요? 네, 그럼 라스팀에서는 무라카미 하루키의 라오스에 대체 뭐가 있는데요를 선정해 주셨고, 야동팀에서는 아름답고 슬픈 야생동물 이야기를 가지고 나오셨네요. 근데 이 두 책이 썸남 썸녀에게 어필할 수 있는 어떤 확실한 이유가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라스팀 셀러입니다. 다들 여행 안 좋아하시나요? 여행 좋아하시는 분들 많으시죠? 네, 좋아합니다. 안 좋아합니다. 아주 좋아합니다. 여행 싫어요. 네. 여행은 굉장히 많은 분들의 공통 분모가 될 수 있는 어떤 키워드인데요. 썸 탈 때 가장 중요한 부분이 바로 이런 서로의 공통 분모를 찾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그런데 뭐 저도요 어머 이렇게 하면서 우리는 이렇게 호감 가는 사람과 공통 분모를 발견하고 친밀감을 쌓아가는 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는 이 책을 골라봤습니다. 네. 야동팀 연구입니다. 제가 봤을 때 연애의 사랑이 상대를 그 자체로 이해하고 또 아끼는 마음을 기반에 두고 이어나간다는 거 다들 동의하시지 않나요? 네? 네 그렇습니다. 라스팀을 대답해주세요. 맞아요 맞아요. 그럴 수도 있고 맞을 수도 있고 나쁜 남자시네. 인정과 이해는 사랑에 있어서 제가 생각했을 때는 아주 필수적인 건데 썸 단계에서 너무 앞서 나가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실지도 모르겠지만 누군가 썸 관계일 때 가장 중요한 거는 확신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뭐 이 사람과 더 발전되어도 좋을지 하루에도 수십 번씩 고민을 하게 될 텐데 상대가 다른 존재에 대한 이해심을 보이고 또 거기에서 느껴지는 따뜻한 마음을 발견했을 때 그때 나의 연인이 되어도 좋겠다는 확신을 가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 경험에 바탕을 둔 얘기이기도 하고요. 아, 네. 신뢰도 100%. 매우 좋은 얘기 잘 들었습니다. 일리가 있는 얘기죠. 하지만 이게 소재가 야생동물 좀 협소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동물 다 좋아하는 게 아니거든요. 털 날리고 이제 기르는 것도 힘들고 특히 야생동물은 좀 무섭습니다. 실제로 우리가 만나는 야생동물들 뭡니까? 멧돼지입니다. 멧돼지. 멧돼지 어떤 동물입니까? 컹컹. 농작물에 피해주고 꿀꿀. 농가로 내려와서 사람들 위협합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호불호가 좀 갈릴 수 있는 소재라는 거죠. 네. 야생동물이 협소하다. 뭐 털이 날린다. 멧돼지가 네. 나온다. 이런 거 인식부터가 좀 좁다고 할 수 있죠. 야생동물 영어로 뭐냐? Wild animal. 네? 굉장히 넓은 의미를 담고 있어요. 근데 거기서 멧돼지만 생각한다. 이건 좀 곤란한 게 저희가 알고 있는 것들은 어떤 저희와 인간과는 분리된 자신만의 삶을 살고 있는 그런 어떤 야생동물에 관해서 삶을 존중해야 된다. 그런 뜻을 담고 있는 소설이거든요. 그 책이거든요. 네, 실제 얘기인데 네, 그런 거가 호불호가 갈린다기보다는 이거 약간 대자연 느낌으로 보시면 될 거예요. 이제 그런 거에 대해서 어떻게 호불호가 쓴다. 벌써부터 협소한 어떤 인간 댐댐이가 나오는데 이런 거 과연 이제 썸남 썸녀가 좋아할까요? 약간 의문이 맞아요. 드는군요. 의문이 드는군요. 아, 그럼 주석 씨는 어떤 야생동물 하면 어떤 동물 생각나세요? 아, 야생동물 하면 역시 대표적으로 늑대라고 네. 할 수 있겠죠. 늑대. 여기 책에도 이제 늑대 소녀? 네, 이제 책에도 이제 늑대와 송중기 너무 멋있네. 송중기 얘기할 수 있긴 하겠네요. 네, 이제 송중기 대표적인 송중기로 이제 알려진 늑대, 야생 늑대가 있는데요. 여기서도 이제 늑대왕 로보라는 게 나오죠. 자기의 어떤 사람들을 이렇게 마음껏 유린하면서 삶을 살다가 자기의 아내 때문에 목숨을 바쳐서 죽어버린 비운의 늑대 이런 것들이 나오는데 야생 동물에게도 이런 어떤 장대한 스토리와 나름의 역사가 있는데 결국 사람들은 결국에는 뭐만 아냐? 멧돼지, 털 날린다. 이것만 알고 있는 거죠. 근데 만약에 내 썸남 썸녀가 이런 거에 대해서 알고 있고 이런 게 존중하고 있다. 뭔가 좀 있어 보이지 않습니까? 아, 근데 썸 탈 때인데 장대하고 크고 막 슬픈 이야기? 너무 부담스럽지 그렇죠. 않나요? 그렇죠. 이게 약간 잘 돼가는 중인데 막 울 것 같은 얘기하면은 너무 진지해지고 서로 무거워지잖아요. 무슨 약간 맥주 이야기, 뭐 음악 이야기 이런 거 할 수 있는 주제가 더 괜찮다고 생각해요. 네네. 라스 팀에서는 그러니까 좀 가볍게 얘기를 이어나가기에 우리 책이 좀 부적합하지 않나라고 말씀하신 건가요?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주제에 네. 있어서 좀 더 저희는 라이트한 주제라는 거죠. 네. 라스 팀에서 되게 라이트한 주제를 갖고 나오신 거에 대해서 충분히 동의를 하는 바고요. 예. 근데 네, 제가 이 부분 말씀드리고 싶은 게 저희 책이 되게 동물별로 이제 단편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뭐 나나 혹은 뭐 상대가 좋아하거나 좀 조금이라도 관심이 있는 동물에 대한 이야기를 얼마든지 가볍게 할 수 있다는 거. 그래서 뭐 여기 나오는 강아지 이름이 빙고인데 너무 귀엽지 않아? 로 시작할 수도 있고 야생 동물이라고 하면 난폭한 이미지만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책에서 나오는 야생 토끼도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토끼를 떠올릴 때 우리가 뭐 귀엽다라고 연상되지 않는 사람이 얼마나 있을까요? 귀여운 것에 대해서라면 특히 뭐 여성들 아니면 남성들도 할 말이 많겠죠? 네, 요즘에는 반려견이나 반려묘, 반려동물을 키우는 사람들이 워낙 많다 보니까 특히 젊은 층에서는 더 그렇죠. 그래서 썸남썸녀에게 확실히 어필할 수 있는 점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이번에는 라오스 팀에서는 혹시 이 책 좀 더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뭐 작가라든지 하루키면 또 얘기거리가 좀 많을 수 있겠죠? 그렇죠. 이제 무라카미 하루키 아주 유명한 작가죠. 일본을 넘어서 세계적인 작가인데 여러분도 뭐 많이 아실 겁니다. 1984, 노르웨이 숲, 태엽감 능사 이런 다양한 소설들을 또 썼고 이런 소설뿐만 아니라 뭔가 에세이도 많이 집필하고 계신데 최근에 이 책뿐만 아니라 소설가로서의 직업 이런 책도 쓰셨습니다. 직업으로서의? 조사가 잘 안 되어 있는 것 같군요. 맨날 헷갈립니다. 맞아요. 네. 진짜 헷갈려요. 진짜 헷갈립니다. 전 한 번도 헷갈린 적 저도 한 번 헷갈린 적이 없는데. 그래서 이 작가의 문체가 굉장히 소설과는 또 다른 매력이 또 있습니다. 근데 굉장히 뭐 공통점이라고 할 수 있는 점은 아주 흡입력이 좋다는 거죠. 이제 뭔가 문장을 뭔가 토막토막 끊기지 않고 쭉 읽어 나갈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저 앉은 자리에서 두 시간만에 읽었잖아요. 네, 저도 그만큼 책이 가볍다는 뜻이군요. 그렇죠. 가벼운 게 저희는 장점입니다. 하루키 우리나라 사람들이 좋아하는 작가 2위라고 해요. 또 판매는 1위라 그러고 이런 것만 봐도 딱 우리나라 그러니까 썸남썸녀 대중적으로 어필할 수 있는 책이죠. 책인 것 같아요. 네. 그러면 라오스 책에는 라오스 얘기만 나오나요? 특히 라오스는 사람들이 네. 이렇게 많이 얘기할 수 있는 여행지는 아니잖아요. 저희 핀란드, 뭐 이탈리아, 일본, 아이슬란드, 미국, 그리스 그리고 이렇게 라오스까지 되게 다양한 나라가 나와요. 또 아이슬란드, 라오스 이런 경우에는 최근에 꽃청춘에서도 네, 배경이 돼서 네. 대중적으로도 많이 아실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책에도 이제 야생동물 얘기가 나옵니다. 퍼핀이라는 새 혹시 아시나요? 퍼핀이라는 새? 아니요. 처음 들어봤는데. 잘 모르시는데. 네. 이게 펭귄이랑 조금 비슷한 생김새가 있는데 좀 더 아담하고 귀엽고 색깔이 이제 총천형 색입니다. 털이 날리고. 아니요. 전혀요. 네. 하여튼 이게 아이슬란드에만 있는 새여서 굉장히 귀엽고 뭔가 좀 얘기거리가 될 수 있는 저희도 이런 야생동물이 들어가 있죠. 이런 면에서 저희가 훨씬 이야기의 확장성이 좋다는 점. 이게 저희의 장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동물이 주제가 되는 아예 이야기가 아니고 동물이랑 인간과의 약간 이렇게 같이 교감, 이야기할 수 있는 소통 이런 얘기도 있어요. 저희 이런 얘기가 많아요. 동물과 교감 소통하는 얘기가 좋다고 생각하시는군요. 그렇죠. 그렇다면 저희의 아름답고 슬픈 야생동물 이야기 를 강추합니다. 네, 구체적으로 그럼 거기서 나오는 뭐 인간과의 교감 내용이 있나요? 아, 물론 있죠. 아, 사람이랑? 네, 그렇죠. 이 어니스트 톰슨 시튼 님께서 쓰신 이 부분 중에 이제 빙고라는 개가 나옵니다. 빙고라는 개가 이제 어렸을 때부터 이제 키웠던 개인데 얘가 굉장히 그 늑대하고 비슷하게 생활을 해요. 그래서 이제 숲에 가서도 늑대들 다 쫓아내고 자기가 죽은 고기를 먹기도 하고 그리고 막 소를 끌고 오는 걸 굉장히 즐겨 합니다. 재미있는 게 뭐냐면은 이 사람이 감당이 어떤 계속 키울 여건이 안 돼서 이제 다른 농장에 있는 분에게 맡겼어요. 그래서 몇 년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얘는 기본적으로 이 시튼이라는 사람을 주인으로 생각하고 있는 거죠. 계속. 그런 점이 어떤 이 사람으로서 야생동물처럼 되었는데도 네, 그렇죠. 굉장히 이 점 뿌듯하게 생각하고 있는데 특히 최후의 비극적인 면이 하나 있는데 거기서도 이런 걸 느낄 수가 있는데 얘가 그렇게 계속 야생적으로 살다가 그 늑대를 죽이게 놔둔 덫을 독이든 고기를 먹고 말아요. 네. 근데 얘가 마지막에 죽은 게 자기가 지금까지 보살펴줬던 그 집 주인이 아니라 바로 이 시튼 씨의 집까지 와서 죽었다는 것이죠. 슬픈 얘기네요. 정말 감동적인 얘기죠. 근데 우리 뭐 썸탈 때 대화하는 이유가 되게 나를 좀 알려주고 이해받고 나를 이야기하기 위해서 아닌가요? 저는 좀 동물이 주인공이 되는 얘기보다 이렇게 여행 얘기를 하면서 그 안에서의 나를 이야기할 수 있는 게 좀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이런 동물이랑 뭐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나는 이렇게 뭐 느꼈다 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여행 얘기를 하면은 자기 얘기도 할수 있고. 자신의 경험을 좀 더 살려서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죠. 꼭 여기 나와 있는 뭐 여행지가 아니더라도 뭐 나는 뭐 일본 도쿄 어딜 갔다 왔었다. 뭐 교토에 갔다 왔더니 또 도쿄와는 다른 느낌의 정치가 있었다. 근데 딱 이런 얘기를 할 때 뭐 상대방도 교토를 갔다 왔거나 아니면 가고 싶다거나 할 때 이야기가 자연스럽게 연결되지 않습니까? 그건 상대방이 여행을 갔다 왔을 때 자연스럽게 연결되는 거 아닐까요? 아니 갔다 오지 않아도 갔다 오지 않아도 가고 싶다면 그렇다면 네. 별로 가고 싶은 생각이 안 들면 그렇죠. 한번 소재에 대해 얘기하고 싶은데요. 계속해서 이제 여행에 대해서 어떤 얘기하면 좋겠다 생각하시는데 제가 연애할 때 기본적인 격언 몇 개 있죠. 그 중에 하나 자기 얘기만 하지 말아라. 남의 얘기를 들어주어라라는 게 있죠. 얘기를? 그렇죠. 얘기를 여러 가지 면들이 있는데 네. 과연 이 여행이란 소재 네. 이렇게 대화하는데 자기 얘기만 하지 않고 남의 얘기를 듣는데 좋은 소재라 생각하십니까? 그 좀 모르는 척하면서 우리 막 그럴 수도 있잖아요. 여기서 이미 알고 있는 데인데도 뭐 혹시 아이슬란드 가보셨어요? 뭐 이러면서 이렇게 상대방이 알고 있는 얘기면 모르는 척하면서 더 궁금해 볼 수도 있는 거고 우리. 그렇죠. 그리고 이게 뭐 내가 갔다 온 여행지를 얘기하다가 그러면 혹시 또 어디 갔다 오신 데 있으세요라고 상대방이 다녀온 맞아. 여행지에 대해서 물어보면서 자연스럽게 대화를 이어가는 거죠. 네. 좋다 좋다. 상대방도 이렇게 여행에 관심이 있거나 가봤으면 굉장히 좋은 소재일 것 같네요. 근데 하지만 저 같은 대표 집순이로서 얘기해 보자면 여행에 대해서 이렇게 호감이 집순이 집돌이 아 귀엽네요. 집순이셨습니까? 아 네, 그렇죠. 아, 인정합니다. 여러분 세세한 디테일 좋습니다. 파격적이네요. 네. 저 같은 사람으로서 말하자면 여행에 대해서 이렇게 가고 싶다거나 갈 여건도 물론 안 될 뿐더러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그런 얘기 뭐 내가 어디 가 봤더니 이게 있다더라. 이런 게 기본적으로 그런 관심 없는 사람들에게는 그냥 자기 잘한 것들밖에 들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뭐 내가 여기서 뭐 차를 뽑았는데 그 차가 굉장히 좋다더라. 뭐 목걸이를 했는데 이쁘더라. 이런 거 비슷한 게 아닐까요? 그렇게 들릴 수도 있다는 생각 안 들으신가요? 실제로 약간 저는 좀 비슷하게 소개팅 자리에서 이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는데 좀 맞장구만 치게 되더라고요. 제가 딱히 할 말이 없어서 저는 좀 행복한 집순이라서. 네. 그렇습니다. 근데 여행은 사실 여행 그 자체뿐만 아니라 되게 삶이랑 비슷한 측면이 있잖아요. 되게 포괄적인 그렇죠. 주제라서. 실제로 책에서도 보면은 소재가 되게 다양해요. 뭐 하루키 취향에 따라서 와인이나 음악, 동물, 꽃에 대한 이야기가 되게 다양하게 나와요. 이런 거 보면은 꼭 여행만이 아니더라도 그냥 음악 얘기를 할 수도 있는 그렇죠. 거고. 여기 재즈 얘기도 나오고. 맞아. 오, 재즈. 네. 재즈. 좋은 소재가. 뭐 마라톤 네. 얘기도 나오고. 운동 얘기도 있고 다양한 소재가 많습니다. 아주 여행은 이게 꼭 이 책 내용을 전체를 아우러서 뭐 핵심을 뭐 이렇게 우리가 그녀에게 전달하고자 이런 것보다도 이 책을 바탕으로 그녀와 좀 더 많은 이야기를 확장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게 저희 얘기죠. 아, 그쵸, 그쵸. 굉장히 풍성하고 다양한 소재가 있는 좋은 책인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계속 여행이란 소재를 통해서 이렇게 확장되는 그런 거 하시는 것 같은데 말은 굉장히 좋으신 것 같은데 감사합니다. 그렇다면 왜 하필이면 그 여행이라는 소재를 다룬 책 중에서 이 책일까요? 하루키는 어떤 전문 여행 작가도 아니고 보기에는 굉장히 가벼우면서 내용이 별로 없어 보이기도 하고 너무 여행 얘기가 아니라 다양한 얘기로 빠져나가는 그런 느낌의 책인 것 같은데 굳이 왜 하루키의 책이어야 그렇죠? 하는지? 검증되지 않은 이 작품 왜 고르셨죠? 검증되지 않았다고요? 그렇죠. 신간이니까요. 하루키 씨가요? 신간이니까요. 아, 위험한 발언. 하루키 씨의 여행기 검증되지 않았죠. 아, 뭐 그렇게 생각하실 소설도 안 좋아해요. 수도 있지만 이제 이 책을 선정한 이유가 뭐냐면 일단 여기서 못 보여드려서 굉장히 아쉬운데 디자인이 상당히 예쁩니다. 사이언 색상 아시나요? 아 하늘색? 하늘색 아 하늘색 그냥 하늘색 아닙니다. 뭔가 그냥 하늘색 같아 보이는데 이 민트와 하늘색의 오묘한 조합 무조건 이뻐야 아, 그런 됩니다. 그런 것까지 알아야 되나요? 아, 안 네. 보이신다고 이렇게 사기를 쳐도 되는 걸까요? 아니 직접 보시면 지금 바로 검색해 보시면 됩니다. 아 네 제목과 출판사 한번 알려주시죠. 네 라오스의 대체 뭐가 있는데요. 문학 동네에서 이제 2016년 6월 아주 따끈따끈한 신간입니다. 지금 바로 검색해 보세요. 네, 깜짝 놀라실까 아주 사기인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아주 예쁩니다. 약을 치시네요. 네. 주작 일단, 주작은 제 건데. 네. 이게 디자인이 중요한 이유가 뭐냐. 또 이게 이 책을 내가 갖고 있으면서 또 이 색상 이쁘다. 이 색깔 이쁘지 않아? 이러면서 또 질문을 던져볼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상대방도 이렇게 이쁘지 않냐? 네. 그래서 무슨 어떤 색깔 좋아하냐? 또 이렇게 이야기가 또 확장이 됩니다. 결국에는 이 사이언 색깔. 굉장히 좋다고 생각하시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아름답고 슬픈 야생동물 이야기의 글씨도 사이언 색깔입니다. 네. 포인트로 그 포인트에만 그쵸? 들어가지 않았습니까? 가유불급이란 말도 혹시 들어보셨나요? 가끔 네. 넘치는 게 좋습니다. 아 이건 지나치게 넘쳤는 게 표지 자체 배경색이 사이언 컬러라니 하얀색으로 돼 있어서 그림도 안 보이고 글자도 안 보이는데 저희는 딱 하얀색 배경에 사이언 컬러 늑대 한 마리 딱 그려주는 센스. 색감 말고 거. 색감 말고 다른 디자인도 한번 설명을 좀 해주시죠. 모르는 청취자분들 계실 테니까요. 표지를 겉표지 벗기니까 되게 다른 책이 나왔네요. 네, 라오스의 대체 뭐가 있는데요. 이게 양장본이에요. 좀 두꺼운 표지. 근데 저는 속표지가 더 예쁜 것 같아요. 아, 속표지도 굉장히 예쁘죠. 아, 이제 와서 포장하는 건가요? 아니, 이건 겉표지도 예쁘고 속표지도 네, 둘 다. 네, 둘 다. 둘 다. 가유불급. 네, 보면 이렇게 표지에 속표지에는 이렇게 구름이 있고 위에 작은 비행기 일러스트가 이렇게 있는데 뭐 취향에 따라서 이런 걸 좋아하시는 분들은 벗겨서 사용해 줄 수도 있고. 그렇죠. 취향에 따라서. 이게 양장이라는 또 장점이 있습니다. 책이 또 흐물흐물 거리지 않고 딱 타이트하게 각자 펴 있는 모습. 클래식하게. 굉장히 이쁘지 않습니까? 이거 들고 다니기 힘들어 보이네요. 아니 이게 책이 볼륨이 그렇게 크지 않아서 또 그렇게 무겁지도 않습니다. 볼륨이 크지 않나요 이 책이? 네. 그럼 가격이 얼마인가요? 아 가격은 이제 좀 너무 네거티브 아닌가요? 네거티브 아닌가요? 아 가격 중요한 거 아닌가요? 아, 뭐 추천하는 책인데 적당한 가격인데 이 정도 돈 쓸 수 있다. 14,000원 정도입니다. 이 정도 돈 쓸 수 볼륨이 있다. 작은 볼륨이 작고 가볍게 금방 읽는 2시간 만에 읽는 책. 하지만 그녀의 마음을 얻을 수 있다면 14,000원 아주 적은 가격 아닌가요? 작은 돈 아닌가요? 그렇게 포장하면 몇 권이? 약간 허세스럽고요. 바르키아가 잘 어울리네요. 저희는 단돈 8,000원대. 너무 적절하지 않나요? 지금 바로 구매하세요. 8,900원. 아름답고 슬픈 야생동물 이야기 푸른숲에서 나왔습니다. 출판사에서 나오셨나요? 아,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출판사입니다. 하루키보다 좋아합니다. 저도 좋아합니다. 아,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 네, 영구 씨. 네? 아니, 영... 네네 이거 표지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한 디테일한 얘기 한번 해주시죠. 영한 느낌으로 표지에 대해서 조금 뭐 연관선상에서 얘기를 하자면 이게 저희가 청소년을 대상으로도 같이 하고 있어요. 뭐 성인뿐만 아니라 청소년도 하고 있어서 뭐 우리 책 자체가 타겟이 성인뿐만 아니라 청소년도 포함을 하고 있다는 게 좀 첫사랑에 대한 기억이 학창 시절에 갖고 있는 분이 많지 않은가 싶어요. 네, 그만큼 네. 싸움이라는 것이 꽁냥꽁냥 이런 시큼새큼한 관계가 성인이 된 후에만 가능한 것은 결코 아니죠. 물론이죠. 자력으로 여행을 떠날 수 있는 때가 아니더라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는 어떤 이미 어떤 도시 생활에서 언제든지 이렇게 즐기고 공감할 수 있는 오히려 여행이 아니니까 도시생활에서 야생동물을 그렇죠. 즐긴다. 왜냐하면 애초에 이 시선 자체가 어떤 인간으로서 어떤 우리가 모르는 세계에 대한 동경 약간 이런 게 들어있기 때문에 인간으로서 모르는, 세계, 모르는 세계에 대한 동경은 여행 아닌가요? 글쎄요. 그거 다 사람 사는 건 아닌가요? 아, 그런 생각 들었어요. 아름답고 슬픈 야생동물 이야기 난지 캠핑장에서 얘기 들으면 되게 재밌을 것 같아요. 오히려 좀 더 이렇게 굉장히 광활한 자연 속에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캠핑장에서. 혼자 떨궈진 느낌? 이런 느낌은 더 여행보다 오히려 더 좋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저희가 근본적으로 이 책을 추천한 이유는 이 책에 대한 얘기를 하라는 게 아니죠. 저희가 이제 이 책의 한번 활용법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자면요. 할 수도 있지만. 네. 그럴 수도 있지만. 뭐 솔직히 말해서 네. 늑대 이야기 첫 만남부터 얘기는 그렇죠. 뭐 세 번 만났을 때 뭐 토끼가 이렇게 뛰어다니더라 이런 얘기. 솔직히 말하면 약간 그럴 수 있어요. 그건 이제 호불호 인정합니다. 갈린 어느 정도 가벼운 어떤 네. 그렇게 호불호 갈린 얘기를 하지만 저희도 큰 그림 빅피처를 보는 그런 의미에서 이 책을 추천하고 있는 건데요. 네네. 그 그림 혼자 그리게 될 겁니다. 아 글쎄요. 어쨌든 한번 들어보시죠. 근데 저희가 이 책을 큰 그림을 추천한 이유가 뭐냐면은 이렇게 어떤 인간 바깥 세계 에서 살고 있는 나름의 삶을 살고 있는 사람들의 존중을 배움으로써 더욱더 큰 감수성과 인간 됨됨이를 길러 어떤 연애하기 좋은 대상으로서 성장하여라. 이런 뜻으로서 입문서에서 추천한 그런 책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심오하네. 연애 조건이 너무 머리 가시네요. 연애 조건이 되게 까다로우신 거 아닌가요? 아, 이 정도 빅피처는 요즘 그려줘야. 이 정도의 내적 매력 어필은 뭐 가능하다고 그쵸? 생각합니다. 솔직히 외모보다 내적 매력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동의하시나요? 처음부터 그런 내적 매력을 어필하는 것이 상대방에게 어떻게 보면 약간의 부담일 수가 있습니다. 처음에는 좀 더 가벼운 얘기로 시작하는 거죠. 이제 저희 책 같은 경우는 아주 좋은 게 뭐냐면 여행 얘기로 시작해서 다음 약속까지 잡을 수 있습니다.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실까요? 자, 여행 얘기합니다. 여행지에서 뭐 있습니까? 음식 먹습니다. 음식 얘기합니다. 뭐 오사카 예로 들어볼까요? 오사카 여행 갔었는데 아 뭐 이런 음식이 맛있었겠다. 오코노미야끼 맛있었다. 아 맛있겠다. 어? 오코노미야끼 같이 드시러 가실까요? 아 좋죠. 아, 일본까지는 아니라도 아, 우리 갈 수 있는 그곳에 네. 그곳이 어디죠? 너무 느끼하실 거 아닌가? 합정 홍대 신천 합홍신 근처 어딘가 갈 수 있잖아요. 아, 일본 얘기하다 합정 가는 건가요? 네, 그렇죠. 이렇게 갈 수 있죠. 의식의 흐름에 따라 자연스럽게 넘어가는 겁니다. 뭔가 억지로 갑자기 야생동물 얘기하다가 그럼 밥 먹으러 가실까요? 이런 얘기 좀 어색하지 않습니까? 아, 저희가 그렇게 하는 거는 좀 무리가 있다고 분명히 말씀드렸는데 저희 말에 좀 집중해 주시고요. 저희는 이제 빅피처로서 네, 내면의 어떤 아름다움 어떤 이 사람의 됨됨이는 결국에는 이런 본질 적인 내면을 길러놓으면 평소 생활에 좀 이렇게 네. 묻어나는 그렇다고 할 수 있죠. 되어 있다. 그렇죠. 왜 이 결혼까지 무슨 낭중지출한말 하시나요? 네. 모르는데요. 설명해 주시죠. 아, 네. 주머니 속에 있는 송곳이란 뜻인데요. 결국에는 드러날 사람은 드러나게 돼 있다. 그러니까 그렇게 가벼운 얘기를 해봤자 됨됨이가 부족하다면 결국 금방 헤어지게 된다. 이런 말이죠. 가벼운 얘기해도 네. 그럼 드러날 네. 사람은 네네네. 네. 네. 자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양팀 모두 굉장히 잘 준비해 오신 것 같고요. 오늘 너무 재밌는 시간이었어요. 근데 오늘 주제가 썸남 썸녀에게 어필할 수 있는 책이었잖아요. 네네. 솔직히 처음에 이 사람이 어떤 책을 들고 있을 때 이 사람이 어떤 이미지로 보인다 이런 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아요. 근데 오늘 그거에 대해서는 우리가 별로 얘기를 안 한 것 같은데 양팀 모두 아주 짧게 이 책을 들고 있을 때 상대가 어떤 이미지로 보일 수 있을지 그것만 좀 짚어주신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먼저 라스팀부터 해주시죠. 일단 여행에서 여행이 주는 좀 자유로운 이미지 있잖아요. 어떤 틀에 박히지 않은. 우리 소개팅 만나면 그게 일상에서 좀 뭔가 이렇게 빠져나와서 새로운 사람을 만나는 일인데 그게 소개팅이 그런 면에서는 또 뭐 소개팅? 썸? 이런 게 여행이랑도 되게 비슷한 측면이 있는 것 같아요. 저희가 이 책을 들고 있으면 뭐 썸남썸녀가 굉장히 좀 여행을 좋아하고 하루키에게도 네. 관심이 있으면 감성적이고 감정이 풍부한 사람? 그렇죠. 네. 여행에 대한 설렘이 그 사람한테까지 전이되지 않을까? 네. 저는 아주 좋습니다. 네. 네, 하루키를 싫어할 수도 있죠. 그렇죠. 하루키는 호우가 약간 갈리는 작가니까요. 허세같이 보일 수도 있지 않을까요? 근데 하루키가 쓴 여행기는 사실 이 책 말고도 한 10년 전쯤에도 있었어요. 제가 제목은 정확히 기억은 안 나는데 그래서 아마 이 책도 꽤 지금 현 시장에선 반응이 좋은 걸로 알고 있는데 네. 네. 여러분께도 추천해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야동팀은요? 네, 네 야동팀입니다. 네, 야동팀 연구입니다. 저는 일단 가볍게 얘기를 이어나갈 소재가 저희 책에도 충분히 있다는 얘기는 앞에서 한 것 같아서 더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은 좀 그럼에도 상대의 가치관은 꽤나 중요한 것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뭐 친인들이랑 이제 이상형에 대한 얘기를 할 때 항상 빠지지 않고 나오는 얘기가 내적 매력에 대해서 반드시 꼭 얘기를 하게 되는데 그때 뭐 생각이 좀 더 건강한 사람이었으면 아니면 뭐 주관이 뚜렷했으면 좋겠어 등의 의견을 주고받잖아요. 그래서 이 책 가볍게 대화를 이어나가기에도 손색이 없지만 올바른 가치관을 은근슬쩍 드러내는 것 정말 매력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 네. 동의합니다. 네, 맞습니다. 사실 동물을 사랑하는 사람 치고 나쁜 사람 없다라는 얘기도 있잖아요. 물론 있죠. 네, 네. 성급한 일반화의 오류일 수도 있지만 네, 말씀하신 대로 통계학적으로 자료가 있어요. 아, 그렇죠. 네. 자료 준비해 주시죠. 네. 주작이었습니다. 네, 항상 고양이를 키우고 계시는 주작의 매력 어필이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 책 아름답고 슬픈 야생동물 이야기는 오히려 좀 깊은 공감을 초반부터 이끌어낼 수 있는 매력적인 책인 것 같고요. 그런 점에서 또 독자분들께, 청취자분들께 추천드리고 싶은 책입니다. 쌉니다. 네. 그러면 오늘 저희 사실 여기에 저희 방송하고 있는 분들 외에 스태프분들 두 분 더 계신데요. 그들의 의견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시는데 네, 시간이 좀 걸리세요. 네. 네, 저는 SBI 책 RC입니다. 아, 아까 네. 아, RC 반갑습니다. 네, RC님은 저희 토론 어떻게 들으셨나요? 북배틀 승자를 고르신다면? 제 개인적인 견해로는 저는 동물을 싫어합니다. 그래서 이거 빨리 동물 싫어하는 사람 있습니다. 인간의 댐댐이 네, 제 취향이 아니네요. 저는 내면의 아름다움 팀을 선택하겠습니다. 저도 합정 홍대 신촌 합봉신에서 오코노미야끼를 썸남과 먹을 수 있다면 네.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죠. 네. 빙고와 함께 말고기를. 네. 네. 브로콜리님은요? 네, 안녕하세요. 브로콜리입니다. 아, 이 책에 그러니까 약간 목적이 좀 다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좀 이미지 메이킹을 하고 싶다. 뭔가 약간 일종의 깨시민처럼 보이고 싶다. 그렇다면 좀 아름답고 슬픈 야생동물 이야기가 조금 더 적절할 것 같고요. 그리고 조금 더 어색한 분위기를 좀 가볍게 풀고 이렇게 대화를 계속 이렇게 끊어지지 않게 잘 이어가고 싶다라면 저 라오스에 대체 뭐가 있을까? 뭐가 있는데요. 뭐가 있는데요. 아, 제목이 어렵네요. 라오스에 대체 뭐가 있는데요가 조금 더 적절한 것 같아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대화를 좀 이렇게 풀어나가는데 좀 어려움을 겪고 있거든요. 그게. 그래서 그런 점에 있어서는 저는 이제 라스 팀의 책이 조금 더 적절하지 않을까 저에게는 네. 탁월한 선택이십니다. 낭중지축입니다. 네, 오늘 굉장히 정리 잘해주셨는데요. 브로콜리님 말대로 두 책 다 좋지만 오늘의 승자는 라스 팀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축하드려요. 네. 축하드립니다. 네 분 모두 수고하셨고요. 청취자분들은 과연 어떤 책을 선택하실지 궁금해지네요. 1회 북배틀 여기서 마칩니다. 와. 안녕. 잘한다. 디지몬. 난 내게 다가갈래. 이상한 드림 맞지? 안녕 디지몬. 안녕. 주작이었습니다. 주작은 제 건데요. 피카츄가. 아, 이 책을 싫어하는 걸 이렇게 마인드셋을 했더니 안 풀려. 되게 안 풀려. 야, 고양이 책이야, 고양이 책. 그러니까 진짜. 네거티브 최고였어. 본인의 미래를 내던졌어. 내던졌어. 멋지다, 역시. 멋지다, 역시 회장님. 다 주작이었어요. 그럼 그 마무리 멘트 그 뭐야, 뭐 선정도서인 뭐 이거 오빠 하실래요? 그래. 네가 해주세요. 일단 연습해 볼게요. 가볼게. 회자에게 시키는 거야 이거. 연습해 볼게요. 회장님 하실 말씀 있으시다고요? 하라고. 매주 회자가 방송하는 걸로 하자 이거. 회자가 다른 승자 책 소개해주고. 패자까지 이렇게 하는 거예요? 네. 그게 사람 비참하게 만드는 겁니까? 그게 우리의 매력입니다. 라오스에 대체 뭐가 있는데요. 사실 저도 참 좋은 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 수습해. 너 아까 엄청 내가 들렸어. 그래요 그래요. 문학동네 아주 좋은 출판사죠 이러면. 지금까지 했던 얘기는 다 주작이고요. 주접이었습니다. 주접이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해볼게요. 네, 청취자 여러분 저희 북배틀 잘 들으셨나요? 네, 오늘은 라오스에 대체 뭐가 있는데요가 우승을 했는데요. 사실 이제 저 주작가는 네, 이제 북배틀을 하기 때문에 이렇게 마인드셋을 이렇게 라오스에 대체 뭐가 있는데가 싫다는 생각했지만 사실 이 책이 저도 더 좋은 것 같아요. 고양이도 나오고 이렇게 좀 여행도 하고 하루키 되게 좋아합니다. 네, 많이 읽었어요 저도. 그래서 이 책을 한번 이제 청취 여러분께 네, 청취 후기를 한번 남겨주시면 저희가 SNS에 남겨주시면 저희가 추첨을 통해서 한 분께 이 새 책으로 라오스 책 뭐가 있는데요? 무라카미 하루키 책 14,000원짜리 썸녀를 위해서는 아깝지 않은 돈 네, 이 책을 선물로 드리겠습니다. 청취 후기 많이 달아주세요. 감사합니다. 두 시작 떠나요 둘이서 동네 서점 떠들이. 서울에 있는 50여 개의 동네 서점을 떠돌고 떠드는 두 사람의 이야기 동네 서점 떠돌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희 이제 소개부터 드릴까요? 네 저는 책을 알고 싶은 책 알씨입니다. 일명 알이라고 불러주세요. 아, 네 알씨. 저는 책을 잘 모르지만 그래도 책을 되게 사랑하는 책몰입니다. 몰이라고 불러주세요. 네, 이번에 저희가 같이 다녀온 책방이 있어요. 유명해서 다들 알고 계실 것 같은데요. 네, 땡스북스입니다. 네, 땡스북스. 네, 저희가 일단 땡스북스하고 유아마인드를 먼저 선정을 한 이유가 있어요. 저희가 이 취지가 서울에 있는 독립출판물, 독립서점에 대해서 간략하게 소개를 하고자 시작하게 되었고요. 그 시초가 된 땡스북스와 유아마인드에 대해서 오늘 얘기해보려고 합니다. 근데 RC 주변에는 동네 책방에 대해 알고 있는 분들 많으세요? 제 주변에는 일단은 동네 책방, 독립서점에 대해서 알고 있는 사람이 거의 없는 것 같아요. 뭐 북카페 정도 알면은 많이 안다고 볼 수 있겠죠. 그렇죠, 그렇죠. 북카페는 되게 익숙한 분들이 많은 것 같은데 제 주변에도 사실 독립출판, 뭐 서점에 대해서 약간 개념을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사실 많은 것 같아요. RC가 제가 저번에 보니까 이런 걸 좀 잘 알고 계시는 것 같은데 짧게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독립출판은 사실 저는 무슨 독립서적을 낸 출판사 이런 건 줄 알았어요. 근데 제가 조금 찾아보니까 이제 1인이 네. 중심이 되는 서점인데요. 유통과 출간, 제작 그리고 책을 선정하는 그런 큐레이션까지 이제 한 명이 하는 것을 독립출판이라고 하고 서울 곳곳에 좀 숨어 있더라고요. 곳곳에? 네네. 저 사실 독립서점을 알게 된 게 얼마 안 됐어요. 지난 겨울에 처음 알았는데 그것도 사실 또 알려고 안 게 아니고 인스타그램 하다 보니까 또 책이 있는 되게 분위기 좋은 사진들 많더라고요. 네. 그래서 네, 그런 거 보고 관심이 저는 가게 됐어요. 그러시구나. 네, 저는 이제 저희가 먼저 일단 땡스북스에 대해서 간략하게 소개를 해드리려고 하는데요. 혹시 땡스북스 몰씨 가보셨어요? 저는 그 RC랑 지난주에 처음 가본 거 빼고는 아예 독립서점 자체를 처음 가봤어요. 저 같은 경우는 첫인상이 어땠냐면 일단 그 혹시 땡스북스 딱 들어가 보시면 아시겠지만 조명이 되게 노랗잖아요. 그래서 그 노란 불빛 아래에서 사진을 찍으면 되게 예쁘게 나오겠다 이런 생각도 들었고 그리고 생각보다 책이 굉장히 빽빽하게 많이 있구나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여기에서 처음 본 책이 낙서 마스터라는 책이에요. 아, 그 네. 일본 네네 작가분이. 네네. 그래서 이게 이제 이 책을 이제 도쿄 메트로 매너 캠페인을 작성하신 그 분페이라는 사람이 이제 이 책을 네 유지율이 분페이씨 네 맞아요. 근데 이제 그 책을 이제 했는데 이제 제가 갔을 때 여기서 이제 금주의 책이라고 선정을 해가지고 제가 이 책을 처음 보고 되게 참신했던 게 이 쩍벌남한테 지하철에서 쩍벌하지 말아라 네, 집에 가서 쩍벌해라 음악을 크게 듣는 사람한테 그렇죠. 아, 지하철에서 음악 크게 듣지 말고 집에 가서 크게 들어라라고 하는 그 네. 그러니까 좀 메시지를 주는 그런 책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거를 금주의 책으로 선정을 해서 제가 느꼈던 점은 여기는 예술서랑 아트북이 되게 많이 있는 곳이구나. 아. 그래서 첫인상이 되게 좋았어요. 네. 아, 저도 그때 처음 가보고 좀 느꼈던 게 들어가자마자 좀 주요 매대에 디자인 서적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네, 맞아요. 혹시 이게 뭐 홍대라서 그런 이유도 있을까요? 여기 대표님이 이제 디자이너셔가지고 아. 이쪽은 예술서나 아트북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추가로 하고 싶은 말이 작년에 그 스토리지 북앤필름 운영자 강영규님 아, 있잖아요. 그분께서 이제 인디펜던트 북샵 인덱스 2015라는 것을 해서 아유. 제가 이제 이게 세종문화회관인가 어디 앞에 갔을 때 거기에 이제 이 지도를 본 적이 있는데 그냥 가볍게 엽서 20장 그다음에 서울에 있는 그냥 그러니까 20개 정도의 서점을 소개한 그런 책자였거든요. 그래서 아, 책자다 아예 서점을 네, 소개하는. 네, 그래서 이거를 보고 이제 땡스북스 대표님이 이제 아무래도 디자이너시니까 네. 작년에 이제 타이포전체 하시면서 그곳에서 서울의 동네 서점이라는 것을 그 직원분과 같이 해서 지도를 만드셨다고 해요. 아. 그래서 이런 특징이 있는 서점이 땡스북스가 아닌가라는 생각에 네. 아, 네네 들었습니다. 굉장히 뭐 다른 제가 듣기로는 그 땡스북스가 다른 서점들의 약간 롤모델이 되는 서점을 지향한다고 하는데 네. 그래서 그런지 이런 지도 만드는 사업이라고 해야 될까요? 네네네. 네, 그런 것도 하는 것 같고 네. 굉장히 취지가 좋은 것 같네요. 네, 그래서 인터넷에 독립 출판 서점, 커피, 헌책방, 술 이런 키워드로 검색을 하시면은 네, 이제는 좀 쉽게 서점을 찾아보실 수가 있어요. 술? 네, 그러니까 요새 책맥이 유행이잖아요. 그래서 술을 해서 검색해서 가는 분들도 의외로 많더라고요. 아, 제가 너무 관심을 보였네요. 아, 네, 그렇구나. 네, 저는 사실 동네 서점이 가보고 싶다는 생각은 계속 들었는데 그 RC가 저한테 가자고 하기 전까지는 좀 가보기가 무섭다고 해야 되나? 좀 네, 그런 기분이 있었어요. 네, 맞아요. 저도 사실 동네 서점이 우리나라 카페들이 막 생겼을 때 그 처음에 스타벅스 문 연 기분이 들었었거든요. 맞아요, 맞아요. 네. 저도 그 스타벅스 처음에 이렇게 처음에 가보기 전에 왠지 그 안에 들어가면 되게 익숙하고 자연스럽게 행동해야 될 것 같은 그런 분위기가 있잖아요. 그래서 동네 서점도 좀 마찬가지로 내가 문을 열고 들어가는 순간 뭔가 여기 되게 많이 와본 사람처럼 자연스럽게 행동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 마음이 있어서 가기가 좀 망설여졌었어요. 네, 뭔지 알 것 같아요. 약간 버벅거리면 촛스러워 보일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네, 있죠. 네, 맞아요, 맞아요. 근데 저보고 같이 이제 가자고 하셔서 되게 반가웠고 아마도 같이 가자고 하신 이유가 또 땡스북스로 같이 가자고 하신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 또 따로 네, 이 땡스북스 특징이 되게 많은 이벤트를 한다는 건데 제가 평소에 김중혁 작가님을 굉장히 좋아해요. 멋있어요. 네, 그래서 이번에 저 지난 6월 15일에 이제 김중혁 서점기 행을 갔었거든요. 네, 사실 팬심으로 최근에 방문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여기 땡스부스 설명을 들었었는데 그때 네. 이제 땡스부스는 한 3,000종 정도의 도서가 있다고 해요. 아, 생각보다 되게 많은 네, 되게 조그만데 3,000종이나 된다는 게 저도 좀 신기하긴 했고 그다음에 도서량이 한 80% 정도 네, 된대요. 그러니까 잡화나 커피를 제외해서 도서량이 한 80% 되고 그다음에 들어왔을 때 10명이 들어오면은 약간 목적을 가지고 들어오는 거죠. 아트북을 뭘 볼까? 이런 식으로 목적을 가지고 들어오는데 그중에 이제 한두 명 정도는 책을 사는 네, 그런 형식을 10명 중에 한두 명 정도면 굉장히 많이 사는 거네요. 교보문고 광화문점 이런 거 생각해보면 네. 사실 쉬러 그냥 이렇게 들리시는 분들 더 많은 편이잖아요. 네, 그렇죠. 교보문고는 아무래도 디자인 서적이나 그런 예술 서적이 거의 매대 하나밖에 없는 게 좀 아쉬운 부분이잖아요. 그런 분들이 가시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디자인 서적에 관심이 네. 많으신 분들 네네 그쵸, 그쵸. 아까도 말했던 것처럼 이게 홍대 앞이랑 굉장히 어울리는 분위기, 좀 디자인 서적이 많은 그런 분위기가 있는데 네. 이게 홍대 앞과 어울리는 책들로 구성된 큐레이션 서점입니다 하는 문구도 제가 본 적이 있어요. 그 네. 홈페이지에서 땡스북스 네, 네, 네. 혹시 뭐 네, 그 홍대 앞에 있는 그 북카페라는 분위기여서 되게 향이 좋잖아요. 근데 아, 여기를 사실 서점으로 알고 계신 분들이 많은데 네. 음식점으로 등록이 되어 있어요. 네? 음식점이요? 네, 요새 그러니까 작은 서점 같은 경우는 음식점으로 다 등록이 되어 있더라고요. 이게 되게 아. 웃긴 게 책을 파는 곳에서 음식을 팔면은 네. 이게 법에 걸려요. 근데 음식을 파는 곳에서 책을 파는 건 괜찮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작은 서점 같은 경우는 다 음식점으로 등록이 되더라고요. 아, 책이 주가 되는데도 되게 네. 커피도 판매하는 곳으로는 법적으로 등록이 안 되는구나. 네, 뭐 그렇다고 좀 합니다. 좀 웃기면서 좀 슬프기도 하네요, 뭔가. 네, 좀 씁쓸하긴 한데 뭐 이거는 뭐 어떻게 할 수가 없고요, 제가. 아, 그러고 보니까 네. 교보문고 같은 것도 보면 그 커피랑 식사할 수 있는 공간이 아예 분리되어 있는 게 많은 것 같은데 혹시 이런 이유일까요? 네, 그럴 수도 있을 것 같고 저는 네, 이건 잘 모르겠는데 혹시 그럼 월 씨는 다른 서점은 가보신 적이 없으신가요? 사실 저는 아까도 계속 말씀드렸던 것처럼 뭐 그 전에는 아예 동네 서점을 몰랐어서 가본 적이 없는데 이번에 뭐 네, 김준혁 작가 이렇게 행사하고 하면서 땡스북스 갔다 오니까 너무 좋더라고요. 그래서 가까이에 있는데 유어마인드라고 독립출판 서점에 갔었어요. 아, 홍대 입구역 쪽에 있는 그 서점이죠? 네네, 맞아요. 유어마인드 그 공항철도 쪽으로 있는데 영남동 반대 방향으로 쭉 걸어가면은 있더라고요. 네, 어떠셨어요? 유어마인드는 일단 좀 특이한 게 또 땡스북스랑 다르게 독립출판물이 굉장히 많아요. 베스트셀러 위주가 아니고. 근데 저는 얘기만 들어봐서 사실 잘 모르거든요. 좀 아. 특이점이 있었나요? 좀 특이한 게 제가 생각할 때 제일 특이했던 점이 5층에 있어요, 이 서점이. 보통 서점은 뭐 1층에 있거나 많이 내려가도 지하 1층? 뭐 이렇게 있잖아요. 네. 책을 도대체 어떻게 옮길지 네, 궁금한 마음이 듭니다. 저도 계속 그 생각이 들었어요. 뭐. 네. 이게 엘리베이터도 없어서 책을 옮기시려면 직접 이렇게 오르락내리락, 계단 오르락내리락 하면서 옮기셨을 것 같다는 생각이. 거기 혹시 책들은 좀 특징이 어떻던가요? 보니까 이거는 제가 미리 알고 갔던 거긴 한데 그게 부부가 운영하시는 곳이래요. 그래서 그 사진 찍는 분 1호 분이랑 부부가 운영하는 곳이래요. 그래서 그게 글 쓰는 분이랑 사진 찍는 분이 두 분이 부부가 같이 하시는 건데 그래서 운영하시는 분들이 그 제작자의 독립출판 제작자이시다 보니까 독립출판물 제작자이시다 보니까 아무래도 독립출판물에 대한 좀 이렇게 세세한 감성이 녹아있는 느낌이었어요. 독립출판 큐레이션을 받으려면 그쪽으로 가는 게 이익이 될 것 같아요. 네, 땡스북스는 좀 더 이렇게 대형 출판사 출판물도 생각보다 많은 편이고 네. 그때 그리고 제가 지나가듯 들었는데 땡스북스에서는 독립출판물을 초기에 좀 계약이라고 해야 하나? 초기에 거래한 거 말고는 네. 최근에는 새로 독립출판물 안 받으신다고 네, 이쪽은 하더라고요. 총판은 아니고 직거래를 주로 하는 곳이라고 그게 이렇게 아예 색깔이 다르니까 좀 좋은 게 가까운 지역에 있는 두 서점이 좀 공생할 수 있는 작은 서점들이 공생할 수 있는 방향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계속 들었어요. 네, 그렇죠. 그리고 이 서점이 5층에 있다 보니까 불편하다는 생각이 들 수도 있는데 그래도 좀 좋았던 게 다락방 같은 느낌이 좀 들었어요. 그러시구나. 그 표정은 뭐죠? 엄침한 거 좋아하시나 봐요. 살짝 좋아합니다. 저도 좋아합니다. 네. 마무리 이제 해도 돼요? 이렇게 서점 두 개 저희가 짧지만 이렇게 서점 두 개 저희가 짧지만 참 나름 찬찬히 네, 살펴봤는데 이번에 가보니까 확실히 큐레이션 서비스가 좀 색다르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큰 서점에서는 직원분들한테 물어봐도 뭔가 개별적인 추천보다는 좀 베스트셀러 위주로 추천해 주시는 느낌을 많이 받았었거든요. 좋네요. 그래서 제가 RC한테 제안드리고 싶은 게 다음번에는 좀 큐레이션이 좀 더 중점이 되는 동네 서점들을 가보는 건 어떨까요? 네, 좋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이 독립출판을 다니면서 느꼈던 것이 이 서점들이 되게 다양성이 있고 또 아이덴티티가 있다는 게 되게 매력적으로 다가왔어요. 그래서 책을 고민하는 그런 성장의 기회로 삼는 되게 좋은 시간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네. 그러면 다음을 기약하면서 이만 인사드릴까요? 네. 그럼 안녕. 어, 진짜 잘한다. 아, 거의 애드립이야. 진짜 저 훌륭하다. 꼬였어. 맞아. 진짜 좋았어요. 꼬였어요. 한 번 더? 꼬였으면 한 번 더? 아니 아니 아니 아니 너무 잘한데. 진짜 잘하는데? 한 번만 할 거야. 나 호가분하겠다. 굉장히 힘들어. 이거 한 5분 10분? 23분쯤에 시작한 거 같은데? 20 여긴 어디? 나는 누구? SBI 인터뷰. 네, SBI 인터뷰 시간입니다. 네, 저희 이제 SBI 서울출판예비학교라는 곳이 있는데요. 이제 어떤 일반 사람들, 일반 대중들에게는 좀 어느 정도 알려지지 않은 면도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게 배우고 공부하는 곳이죠. 어떤 곳인가에 대해서 소개하는 겸, 그리고 이제 SBI 다니고 계신 분들, 그리고 저희 동아리 회원분들에 대해서도 소개해보는 그런 시간으로 인터뷰 시간 한번 준비해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인터뷰 하시는 분은 이제 자기소개 한번 해주시죠. 네, 안녕하세요. 저희 북수다 북해에서 인터뷰를 맡고 있는 브로콜리입니다. 예. 네, 반갑습니다. 네. 참고로 저는 이제 SBI 전체적인 이제 어떤 회장이나 이제 PD, 편집, 그 외 자질구레한 거, 그 다음에 진행을 맡고 있는 이제 주작가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냥 주작가는 이제 작가 지망생이라서 그런 과거가 있어서 그렇게 하는 거고요. 네, 그럼 인터뷰를 한번 시작해 볼 텐데요. 먼저 좀 준비해 오신 인터뷰가 한번 있으시다고요? 네, 저 그 사전 인터뷰를 좀 따왔는데요. 그러니까 처음 인터뷰라 누구를 먼저 인터뷰를 해야 될지 좀 고민을 해봤는데 일단은 좀 가볍게 시작하는 마음으로 제가 이제 이 SBI를 추천받은 친구가 있어서 그 친구를 먼저 인터뷰를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친구는 지금 디자인반에서 열심히 디자인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아, 친구랑은 어떤 사이신가? 언제부터 알고 계셨던 사이인가요? 아, 고등학교 3년 내내 같은 반이었던, 네, 저의 베프. 베프. 예. 베스트 프렌드. 나모 군입니다. 아, 나모 군. 네. 아, 네. 앞으로 인터뷰도 그럼 나모 군으로 진행되는 건가요? 예, 뭐. 아, 그렇다고 볼 수 있겠군요. 네. 뭐, 그러면 이제 SBI 오기 전에는 뭐 연락 같은 것도 하고 계신다는 그런 사이인가요? 네, 뭐, 그 전에도 친구랑 이제 일종의 이렇게 나름 일종의 팟캐스트 비슷한 걸 진행한 적이 있었거든요. 아~ 네, 그래서 그 친구랑 뭐 그런 것도 같이 진행해 본 적이 있고요. 예. 아, 네. 꾸준히 연락하는 사이입니다. 아, 네. 꾸준히 연락함을 좀 이렇게 강조하시는 면이 있으시네요. 네. 정말 베프기 때문에. 아, 네. 알겠습니다. 정말 베프입니다. 예. 네, 그럼 이제 한번 미리 이렇게 준비해 오신 SBI 이제 친구분 인터뷰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 잘 들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SBI 마케터반 도도정인데요. 이번에는 제가 아까 인터뷰했던 브로콜리 군을 직접 또 릴레이 인터뷰를 이어가려고 합니다. 그동안 브로콜리 군을 한 2개월간 관찰을 해왔는데 궁금한 점이 사뭇 있었어요. 네. 개인적으로 그 궁금증도 해결하고 여러분께서도 브로콜리 군의 아까 음성을 들으셨으니까 어떤 사람인지 좀 궁금해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저 브로콜리 군은 아까 친구를 통해서 SBI를 알게 됐다고 하셨는데 혹시 책에 평소에 관심이 좀 있으셨던 건가요? 의외로 관심이 없는데 그냥 오신 분들도 꽤 있더라고요. 저야말로 정말 책을 라이트하게 읽는 정말 서점을 가도 베스트셀러 코너를 벗어나지 않는 정말 전형적인 그런 네. 독자인데요. 아니, 근데 예. 그게 나쁜 건 아니잖아요. 아, 나쁜 건 아니죠. 네. 저를 잘 공략하는 마케터가 돼야 됩니다. 예, 저 같은 독자를. 예. 아, 가장 독자의 표본에 가까운 그렇죠. 가장 예, 정규 분포를 보면서 네. 중앙에 위치하는. 네. 네. 오히려 마케터가 되면 더 이렇게 성공률이 높아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아, 좋게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예. 그러면 혹시 SBI 근처에 요즘 어느 가게의 매상을 가장 올려주고 계신가요? 저희가 장난 아니게 먹거든요, 하루 종일. 아, 예. 저 SBI에 입학하고 나서 정말 제일 고민이 NGL 지수가 지금 너무 높아져가지고 예. 아, 주머니 사정이 지금 너무 열악합니다. 예. 그래서 어쨌든 이제 점심을 안 먹고 살 수는 없으니까. 그렇죠. 예. 그래서 보통 많이 가는 데가 그 SBI 주변에 텃밭이라고 가게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오늘 식사한 곳. 예, 예. 네. 오늘 부대찌개를 같이 먹었죠. 네. 예. 참 맛있었는데. 네. 거기를 가장 자주 가는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요즘 문화가 또 이렇게 식사를 한번 하고 나면 또 카페를 또 꼭 가져야 되잖아요. 예, 안 가면 또 안 되는 그런 분위기여서 그 SBI 앞에 그 별달인가요? 네네. 예, 별달 카페를 자주 가고 있는데 또 안타깝게 제가 항상 갈 때마다 쿠폰 찍는 걸 잊어버려서. 아. 예. 다음부터 잘 찍. SBI 할인 되잖아요. 네, 500원씩 네. 할인을 해주더라고요. 할인도 예. 되고 쿠폰도 찍을 수 있나요? 그런 걸로 알고 있어요. 전 지금까지 쿠폰 안 찍었는데. 아, 이렇게. 같은 처지에. 아,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 요즘 SBI 사람들은 들어와서 보니까 좀 어떤 것 같아요? 약간 이렇게 사람들 보면 똘끼가 많다거나 아니면 의외로 출판사에 지원했는데 평범한 사람들이네? 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저는 그러니까 출판업에서 이렇게 제 미래가 출판업에 있을 거라고는 별로 생각을 못했거든요. 그쵸? 최근까지도. 네. 예, 근데 이렇게 SBI에 들어와서 이렇게 보니까 보통 국문과 출신이나 약간 문예창작 출신 분들이 많으신 것 같아요. 근데 그래서 이제 보면은 이제 책에 관해서도 되게 해박하시고 작가들도 되게 많이 알고 저는 생전 처음 들어보는 작가분들을 네. 막 찬양하는 분들도 네. 계시고 그래서 뭐 되게 많이 배우고 있는 시간이고요. 그래서 뭐 이렇게 똘끼가 있다기보다는 뭐 독특하신 생각 그리고 되게 똑똑하신 분들이 많아서 네. 예, 저 옆에서 많이 이렇게 배우고 있고 많이 열등감을 느끼는 중입니다. 예, 저는 왜 이렇게 못났나? 나는 아니, 지금까지 아니, 내 인생을 어떻게 살았나? 약간 이런 반성하는 시간이 되고 있습니다. 아니 너무 멀리 가신 것 같고요. 네. 네, 저희 SBI 마케터반에 뭐 문창과나 국문과 출신들도 많긴 하지만 의외로 공대 나오신 분도 있고. 네네. 저도 경영학과 출신이고. 네, 다양한, 저도 경영입니다. 예, 예. 다양한 사람들이 많이 모인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좀 더 어울리면서 개인적으로는 좀 재밌다고 느끼는 편이거든요. 그러면 지금. 뭐 혹시 혼자 사시나요? 아 지금 누나랑 이제 자취를 하고 있고요. 예. 저는 고등학교 때부터 자취를 했어요. 그래서 이게 자취 생활로만 치면 지금 한 12년 정도 됐는데 그래서 아 요리 잘하시겠네요. 그게 또 그렇지가 않은 게 기간이 길다고 또 그렇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아. 요리는 전혀 못하고 밥은 잘합니다. 밥은. 밥은 기가 막히게 잘합니다. 아, 그러시구나. 네. 도시락 근데 왜 안 싸우시는지 궁금하네요. 요즘 도시락 싸우시는 분들 많더라고요. 밥은 기가 막히게 잘하는데. 아 반찬을 못 하시. 반찬을 못 해서 밥만 싸울 수가 없기 때문에. 네. 그러면 혹시 월 수입이 어느 정도면 만족할 것 같아요? 우리 요즘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그 대학 다닐 때 좀 철없을 때 생각 없을 때는 무조건 돈 많이 벌어서 이렇게 펑펑 쓰면서 이렇게 재밌게 살고 싶다 이런 생각했었는데 이렇게 나이를 점점 먹다 보니까. 제가 그럴 능력도 안 돼. 안 될 뿐더러. 네, 돈이 뭐 전부인 것 같진 않아서 돈에 대한 욕심은 점점 줄어드는 것 같아서 뭐, 네, 뭐, 정말로 이렇게 식료품? 네, 식비만 충당되면은 이제. 네. 먹고 살기만 하면. 네네네. 요즘 시대가 많이 입에 거미줄만 안 치면 될 것 같습니다. 거미줄이야 치겠어요, 설마 산대. 네. 네. 네. 그럼 혹시 SBI 저희가 6개월 정도 기간이 이제 지속이 되는데 그 중에 혹시 이걸 그 기간 동안 어떤 활동을 가장 많이 해보고 싶다 이런 게 있으신가요? 그러니까 다들 아시겠지만 제가 낯을 굉장히 많이 가려요. 그래서 아 정말요? 전혀 모르셨나요? 성공적이었군요. 네. 이렇게 제가 낯을 굉장히 많이 가리고 이렇게 처음에 이제 처음 보는 사람들한테 말 걸고 이렇게 대화하는데 되게 어려움을 많이 느끼거든요. 그래서 마케터이기도 하지만 또 그 관계자들 많이 만나야 되잖아요. 현업에 저희가 진출할 경우에. 그래서 좀 그런 부분을 가장 많이 좀 고치고 싶어서 뭐 사람들 만나면은 좀 이렇게 주도적으로 대화도 나눠보고 네네. 싶고 약간 네네. 그런 부분을 가장 네네. 많이 예, 고치고 싶습니다. 저희 교수님들도 예. 오셔서 가장 많이 강조한 부분이시기도 하죠. 네네네. 저도 많이 노력을 하는데 생각보다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 잘하시던데요, 도도정 씨. 아 그런가요? 네. 감사합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이 인터뷰의 첫 번째? 아니죠. 두 번째. 아까 처음에는 인터뷰였고 이번 네, 인터뷰로 네. 네. 하시면서 느끼신 소감이 있다면? 이렇게 첫 녹음인데 되게 떨리네요. 막상 의자에 앉으니까. 그쵸? 저는 좀 네. 전에 이게 요 옆에 의자에 앉아서 네, 녹음 구경하고 있었어요. 네, 되게 뒤에서 킥킥거리면서 웃고 있었는데 네, 되게 못한다고 막 네, 그러고 있었는데 저게 저렇게 저렇게밖에 못하나? 막 이렇게 네. 뒤에서 이러고 있었는데 아 그게 그렇지가 않네요. 이렇게 막상 앉아보니까 되게 떨리는데 네. 예, 이렇게 재밌게 잘 녹음이 됐나 잘 모르겠습니다. 예. 근데 참 예, 재밌었습니다. 예. 아, 네 감사합니다. 굉장히 두서없는 질문이었는데 성실히 대답해 주셔서 너무 고맙고요. 네. 그럼 저희는 다음 인터뷰를 기대하며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청취자 여러분 잘 들으셨나요? 저희 이제 녹음 다 끝나가는데 오늘 저희 동아리 회원분들 어떻게 녹음하셨나 한 번씩 들어보겠습니다. 네, 먼저 영구님부터 말씀해 주시죠. 네, 영구 저 오늘 북배럴에 참여한 영구고요. 정말 재밌었습니다. 브로콜리고요. 제가 인터뷰했었는데 되게 떨렸는데 잘 됐는지 모르겠네요. 참 재밌었습니다. 잘했어요. 네, 책아십니다. 너무너무 즐거웠습니다. 좋았어요. 네, 도도정인데요. 생각보다 재밌었습니다. 멋있어요. 네, 이중인격 세일러 유이자 책 월씨입니다. 저도 오늘 정말 재밌었고 이렇게 다 같이 함께해서 너무 좋았습니다. 네, 턱시도 가면이었습니다. 유쾌한 시간이었습니다. 네, 저 주작가도 역시 좋은 시간이었고 이렇게 좋은 분들과 함께해서 정말 좋았습니다. 책이란 본질적으로 정적일 수밖에 없는 물건입니다. 포복절도하거나 펑펑 눈물을 쏟으면서 책을 읽을 수는 없죠. 흔들리지 않게 책을 붙잡고 활자들의 눈을 고정하기를 우리는 강요받습니다. 하지만 책을 읽고 있는 우리의 머릿속까지 정적이라고 할 수는 없겠지요. 오히려 우리 상상력은 어느 때보다도 왕성하게 활동하고 있을 것입니다. 저희는 그 세계에 다가가 보고 싶었습니다. 그 세계와 교감해 보고 싶었습니다. 그 먼 목적지를 향한 미약하고 무모한 첫 걸음을 청취자 여러분과 함께 해보았습니다. 어떠셨나요? 들으면서 어떤 생각을 하셨는지요? 잠시만요. 말하지 마세요. 저희가 다가가 보겠습니다. 언젠가는 말이죠. 자, 북캣 북수다를 부수다 첫 파일럿 방송 여기까지입니다.